어디로 가는지 뭐가 그리 알고 싶은 건지 I just go away 그냥 하지 나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지 나 I just do Who am I yeah yeah 내가 누군지 알 순 없지만 yeah yeah yeah I don't care what others think about 난 그저 나란 걸 알아 그 순간에도 미소가 Don't